HUBS. Saturgin Classic. Pangapsmida, Yorobun. Meju Hayoil, Yorobune Harul, Kyangnom Chigo, Pungyorob Game and Roger, Yogin and Saturgin Classicimida. 어느덧 12월이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연말이 다가오는 건 항상 설레지만 안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바로 우리 사적인 클래식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는 건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음악가분들을 모셔와서 소개시켜드린 지 벌써 10번째 시간인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적인 클래식이 끝난답니다. 수많은 작곡가들과 함께했던 화요일을 돌아보며 우리 라디오 마무리해봐요. 그럼 사적인 클래식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말에 틀려고 했던 캐롤 클래식 버전을 들어보면서 겨울 느낌 낭낭한 라디오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클래식이라고 하면 따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의 음악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저 또한 그랬지만 학창시절 음악 선생님께서 음악과 시대상 그리고 작곡가 개인의 일생과 엮어서 설명해 주셨던 덕에 클래식이라는 음악적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기억이 나서 제가 여러분의 음악 선생님이 되고자 사적인 클래식을 기획하게 됐답니다. 점점 새로워지는 가요와 팝송 그리고 난무하는 의미 없는 가사들과 늘 비슷한 이별 가사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과 새로움을 안겨주는 음악에 따분하고 지쳐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됐던 사적인 클래식. 우리가 만난 작곡가가 무려 10명이나 되는데요. 우리 라디오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해드렸던 사계의 작곡가 비발디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MBTI 극 F였던 쇼팽, 민족의 목소리를 대표했던 드보르작, 그리고 독창적인 서정성을 가진 드뷔시, 또 서로 비슷한 듯 정말 다른 삶을 살았던 바흐와 핸델, 낭만주의의 대표 로맨티스트 슈만, 천재 괴짜 작곡가 베토벤과 가곡의 마왕 슈베르트까지. 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고전주의부터 현대주의까지 시대를 뚜벅뚜벅 함께 걸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작곡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힘든 일생에도 끝까지 음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바흐와 베토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매주마다 작곡가들의 음악에 대한 태도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마음과 뜻이 전달됐을까 궁금하지만 낭만주의 시대 때처럼 각자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적인 클래식이 끝나면 이제 제가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도 아예 없어지는데요. 라디오가 끝난다고 하니 새 학기 동안 라디오를 진행했던 제 태도와 그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제 라디오를 들어주는 청취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회의감도 들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누군가의 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하고 싶었던 작가라는 일의 기회를 코앞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한 사람의 꿈이었던 라디오 진행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꿈을 대신 이뤄준다는 생각을 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임하고자 마음 먹었었는데 여러 가지를 이유로 들어가며 점점 대본 작성에 소홀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는 제 오래된 좌우명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후회만 남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사적인 클래식에서 소개해드렸던 작곡가 중 한 분의 마음가짐이라도 닮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해봅니다. 이제는 매주 오던 라디오 부스에서 여러분들께 여느 때와 같이 제 대본을 들려드릴 수 없게 되지만 그동안 들려드렸던 이야기들과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다면 전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 시작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클래식 작곡가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던 음악가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도 힘들 때 삶의 태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10주 동안 함께해온 사적인 클래식.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작곡가분들을 모셔올 수 없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라디오에 나왔던 내용을 생각해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적인 클래식은 이렇게 끝나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한대방송국은 라디오를 진행하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변하는 음악사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작곡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사적인 클래식.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와 귀가 교양으로 한껏 풍요로워졌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화요일 점심을 책임졌던 해설가 임세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준 최고의 디렉터 김주원,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최고의 엔지니어 김태환,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